빌립보서 4장 4절인데요. 주보에는 4장 4절까지만 나와 있는데 같이 4장 4절부터 4장 7절까지 같이 4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함께 한 절씩 나눠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4절을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제가 4절을 한 번만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웃으셨습니까? 얼마나 또한 많이 즐거우셨습니까? 정치를 보고 또한 뉴스를 보고 각가지 우리에게 일어난 주요 상황들을 바라보면 웃을 일들보다는 훨씬 더 많이 근심되어지고 짜증나는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경제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경제의 모습들을 보면 훨씬 더 그런 우려의 감정이 느껴집니다. 날마다 비교와 생존을 위해 치열해야 합니다. 한바탕 크게 웃을 일을 찾지만 그렇게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마음껏 웃고 싶어서 개그 프로를 봅니다. 개콘이나 우차사를 보지만 예전처럼 그렇게 재미있지도 않습니다. 오히려 저렇게 유치한 것을 개그 프로에서 하냐라는 실망감마저 듭니다. 기쁨이란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들려집니다. 우리 주위에 1, 2년부터 유행하는 단어가 있죠. 청년들이 많이 쓰는 단어인데 헬조선, 흙수저 이런 단어들을 들으면 훨씬 더 지금 우려의 상황들을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단적으로 드러내는 모습이 통계로 나와 있는데요. OECD 국가들 중에서 설문조사, 아니 조사를 했습니다. 행복지수에 대한 조사였습니다. 이 OECD 34개국에 한해서 행복지수 조사를 했는데 만점이 10점이었습니다. 우리나라가 몇 점 나왔을까요? 몇 점 나왔을까요? 5점? 네. 5점보다 조금 더 낮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가 4.2점 받았고요. OECD 34개국 중에 순위가 32등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너도 나도 기쁨을 얻기 위하여 행복을 얻기 위하여 몸부림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도 하죠. 심지어 의학에서는 우리 몸에서 슬픔과 불행을 느끼는 요소를 완화시키면 행복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연구들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을 참 엄청난 돈을 들여 그 약을 개발했는데요. 그 약의 이름이 해피메이커입니다. 공식 승인된 대표적 해피메이커의 약 이름은 프로젝이란 약품입니다. 인간의 정서를 관장하는 신경 전달 물질을 조절하여 이 약은 슬픔 기능을 완화시키고요. 오히려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기쁨을 조금 만들어내는 그런 약품입니다. 우울증을 치료하는 항우울제로 많이 쓰여지기도 합니다. 항우울제인 이 약은 시판된 게 1998년이었는데요 얼마만큼 사람들이 많이 샀냐 하면 그 한 해 동안 판매되었던 약품의 가격이 25조였다고 합니다. 별로 놀라지도 않네요. 25조, 어마어마한 약입니다. 지금까지 약 2,500만 명이 이 약을 복용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마음 가운데, 삶 가운데 기쁨을 누리기 위하여 이런 약품까지 먹지만은 사람들의 삶은 더더욱 나빠지게 되어집니다. 이 약품을 먹었던 부작용도 만만치 않은데요. 미국에서 일어났던 학교 총기 난사 사건, 강력 범죄, 자들의 모습을 살피니까 이 약품을 장기 복용한 사람들이 상당수였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이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기쁨은 너무나 요원한 듯하고요. 남들 이야기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이런 시대에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다 하라.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말씀 분명히 우리에게 불가능을 가르쳐 주시는 것들은 아닐 건데, 하지만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 사도 바울을 통하여 말씀하시는 이 말씀 마치 미션 임파서블처럼 느껴집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기쁘십니까? 매일의 삶들 가운데 감사와 만족이 있습니까? 심각한 비교와 양극화의 시대 가운데, 절정인 시대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취업으로 인하여 고통하며 참 고민하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청년들에게, 또한 노후 문제로 인하여 참 많은 근심을 안고 살아가는 이 시대의 장년 세대에게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며 사도 바울이 왜 우리에게 기뻐하라고 말씀하신지, 또한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또한 기뻐하기 위하여 첫 번째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참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참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습니다. 참 기쁨은 환경에 있지 않다는 것들을 우리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빌립보서 교회 교인들을 향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것들을 계속해서 강조하는 말씀이죠. 근데 여기서 기뻐하라 라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카에레테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카에레테라는 단어는 현재 능동태 명령형이에요. 쉽게 이야기하면 항상 기뻐하라 라는 것은 지금 적극적으로 기뻐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에게 어떤 기쁜 일이 있을 때, 너에게 어떤 행복한 일이 있을 때 기뻐하면 어떻겠냐라는 청류형이 아니라, 앞으로 너 기뻐해라 라는 미래형이 아니라, 기뻐하면 어떨까? 기쁨을 선택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능동적으로 기뻐할 것들을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네. 아멘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아멘 했잖아요. 그래, 내가 지금부터 기뻐해야지. 그래, 내가 기뻐해야지.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니까 라고 아멘 한다고 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기쁨이 오는가의 문제예요. 어때요? 방금 아멘 다 하셨죠? 아멘 하였지만 기쁨이 저절로 우리 속에서 넘쳐납니까? 이게 심각한 삶의 문제예요. 우리는 바울의 권면을 들으면 아멘, 그래 기뻐해야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치 불가능에 도전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쁨이란 자기가 결단한다고 해서, 마음을 먹는다고 해서 저절로 생겨나는 감정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도리어 그는 아무리 근심 없는 곳에 산다 하더라도 여전히 조금의 근심은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가 바울의 상황들을 다시 한번 천천히 살펴본다면 우리의 생각이 조금 바뀌어질 수 있습니다. 바울이 방금 4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이야기하는, 이렇게 말씀하는 바울의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바울은 도저히 이렇게 이야기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노출되어져 있습니다. 그는 열심히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로마까지 죽을 고생하면서 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 가운데 선한 뜻을 품고 가라고 하셨죠. 하나님의 열정과 꿈을 품고 로마에 갔기에 그 이후는 어떤 일이 있어야 됩니까? 그가 가는 곳마다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고요. 그가 막 복음을 선포하면 갑자기 수많은 사람들이 아멘하고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교회들이 세워지고 폭발적인 부흥이 있어야 되는 것이 어쩌면 우리가 기대하는 바일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여전히 죄수의 몸으로 그는 로마의 감옥 가운데 있습니다. 그가 감옥 가운데 쓰고 있는 편지가 바로 빌립보서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그리고 2장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경책 갖고 있는 분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2장 17절과 1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전제라는 것은 제사 지낼 때 드리는 예물입니다. 자기의 모든 삶을 제물로 드릴지라도, 자기 희생이죠. 오히려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오히려 자기의 희생을 인하여 기뻐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사도 바울이 이상한 성향을 가지고 있습니까? 고통받으면 오히려 더 즐거워지고 그가 고난을 받으면 오히려 기쁨이 막 샘솟아 나는 이상한 사람이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사도 바울은 이런 말씀을 하는 걸까요?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를 구별해야 하는데요. 그것은 기쁨과 쾌락의 구별입니다. 기쁨과 쾌락은 구별되는 것입니다. 물론 둘 다 영어로는 joy, pleasure라는 단어들을 동일하게 사용합니다. 이 둘은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고 웃음을 지을 수 있는 만족을 주기도 합니다. 이것이 공통점임에도 불구하고 분명히 기쁨과 쾌락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쾌락은 감정이나 상황이 좋을 때 오는 결과이지만 기쁨은 상황과 관계없이 항상 누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인데요. 이 차이점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시편 4편 7절이에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저희의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하니이다. 주께서 내 마음 가운데 두신 기쁨은 다른 사람들이 곡식과 새 포도주의 풍성할 때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들은 보통 곡식과 포도주의 풍성할 때, 자기가 계획했던 일이나 꿈꾸던 일이 이루어졌을 때 참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지만은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것들과 차이 나며 그것들보다 더하다고 말씀하는 것이죠. 내적인 기쁨은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한 계속되어지지만 쾌락은 곡식의 수량이 줄어들면 없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내적인 기쁨은 절망을 이겨내지만 쾌락은 실망감에 압도되어집니다. 내적인 기쁨은 영속적이지만 쾌락은 일시적인 거죠. 제가 이걸 경험한 경험이 있는데요. 얼마 전이었습니다. 제가 버스를 타고 교회 출근했다가 수요 예배를 마치고 버스를 타고 집에 돌아갈 때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려서 길을 걷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가로등 밑에 노란색을 띠고 있는 지폐 모양의 지폐가 세 장이나 겹쳐서 있는 거였습니다. 오 주님, 저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아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이라고 생각하며 그 노랗게 빛나고 있는 그 세 장을 주었습니다. 신사임당의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그 신사임당의 그림 속에 있는 사람은 이영애였습니다. 그 뒷면을 넘겨보니까 PC방 광고 문구가 들어있었습니다. 일순간 너무나 기쁘고 행복하였지만 그 기쁘고 행복함은 진정한 기쁨이 아니라 잠시 동안의 쾌락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뒷면을 여는 순간 모든 기쁨들은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고린도 4장 7절에 7장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자랑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모든 환난 가운데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환난도 있고 고통도 있지만 그 가운데 우리가 이것이 쾌락이라면 그는 쾌락을 느낄 수 없고 그의 마음 가운데 즐거움이 도저히 있을 수 없지만은 오히려 그는 쾌락과 기쁨을 구별하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로 말미암아 기쁨이 넘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한 사도행전 5장 41절에서는요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분명히 쾌락과 기쁨을 구별하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슬픔과 근심의 상황이 있었으나 오히려 그는 마음속에 기쁨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쁨과 쾌락의 차이입니다. 기쁨은 상황에 개의치 않으며 이렇게 상황에 관계없는 기쁨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기쁨이 되어줄 수 있는 거죠.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으로 충만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기쁨이 충만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쾌락이 아닌 기쁨으로 우리의 마음이 충만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인데요.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쁨은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기쁨은 주 안에서 가능합니다. 4장 4절에 보면요. 제가 의도적으로 빼놓은 단어가 하나 있어요. 4장 4절을 보면 주 안에서 기뻐하라. 실수했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가 4장 4절인데요. 이 4절 앞에 한 단어가 더 붙어 있어요. 어떤 단어입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고 바울은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엔퀴리오 주 안에서 주 안에서는 바울의 기쁨의 원천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기쁨의 원천이 주님이시기에 주님 안에 있을 때만 이 모든 기쁨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주님 밖에 있을 때에는 절대로 있을 수 없는 내용이죠. 우리의 삶의 주변에는 우리의 기쁨을 빼앗아갈 수 있는 상황들과 요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 또한 그런 상황들 가운데 참 많이 노출되어져 있죠. 우리의 감정을 요동치게 만드는 일들, 회사에서, 가정에서, 나의 상황 가운데 너무나 많은 요소들이 있는데 그 요소들 가운데 우리의 감정을 뺏긴다라면 우리는 기뻐할 수 없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라는 말씀 앞에 주 안에서라는 전제 조건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분을 아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여 우리에게 안정감을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어떤 시를 지을 때나 어떤 찬양을 할 때 주 안에서 그들의 모습을 발견하려고 합니다. 이 말씀의 대표적인 것이 시편 23편입니다. 여러분 시편 23편 너무나 잘 아시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시작되어지는 시편입니다. 아마 시편 150편 가운데 가장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시편이기도 할 겁니다. 칼빈은 시편 23편을 시편 중의 황금 시편이라 평가하였고요. 종교개혁자 루터는 슬퍼하는 자를 기쁨의 잔이 넘치도록 하는 시편이 23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처럼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는 시편이기 때문이죠. 시편 23편을 혼자 묵상하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듭니까? 넓은 초원이에요. 양들이 막 뛰어놀고 목자가 지팡이 하나를 탁 짚고 나무 그늘 밑에서 바위에 앉아 양들을 지켜보는 모습? 그런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맞아요. 그런 모습이 떠올라요. 어떤 사람들은 새끼 양을 탁 목자가 안고요. 그냥 유유히 양틈 사이로 걷고 있는 모습을 떠올릴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시편 23편이 생각하면 떠오르는 우리의 이미지와는 전혀 다른 시편 23편의 배경이 있어요. 시편 23편은 다윗이 지었습니다. 이 목과적인 시편 23편을 지을 때 다윗의 상황은 전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자기의 아들 압살롬으로부터 반역을 당하고 허겁지겁 그가 머물렀던 왕궁을 떠나 피난 가던 상황이었습니다. 왜 피난 갔을까요? 자기의 아들한테 죽지 않으려고. 너무나 비극적이지 않습니까? 자기의 아들한테 죽지 않으려고 도망가고 있는 이 상황 너무 비참하잖아요. 너무너무 비참한 상황이 지금 다윗의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시편 23편 1편 1절에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상황적으로 보면 절대 기뻐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다윗은 어떻게 이렇게 고백할 수 있을까요? 1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너무나 선한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의 상황과 환경과 형편하고 전혀 상관없이 나는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가 계명에 순종할 때 또한 이런 기쁨을 주신다고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과 11절에서는요,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언제 기뻐할 수 있나요? 주 안에 있을 때입니다. 우리가 언제 감사할 수 있습니까? 주님 안에 있을 때, 주님이 나의 참 목자이심을, 나는 주님의 자녀임을, 하나님이 내 인생 가운데 주인이심을 철저하게 인정하고 고백할 때 우리는 진정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신앙을 철칙으로 여기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선하시다. 하나님 항상 선하시다. 우리의 상황 가운데 내가 절대 인정할 수도 없고 수용할 수도 없는 참 무거운 상황이 있지만은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항상 하나님은 선하시다. 또한 선하신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아멘. 이것을 철저하게 인정할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어떤 환경, 어떤 형편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반응할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정말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일어날 때 제일 먼저 반응한 것은 우리의 감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왜 나에게?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이러시는 거죠?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라는 감정들과 반응들이 먼저 나오는 것 당연합니다. 우리가 중력의 법칙을 받으며 이 땅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린 중력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과 어울려서 은혜의 법칙 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믿음으로 또한 반응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에게 신실하시고 그 신실하신 하나님은 나에게 좋은 아버지이십니다.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으로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그 아버지 되신 주님을 항상 바라볼 수 있다라면 우리는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요. 우리의 상황 가운데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참 어렵습니다. 쉽지 않지만 이 세 번째 원칙 때문에 그나마 가능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주 안에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다시 한 번만 합니다. 주 안에서 기도할 때 가능합니다. 아멘. 우리는 주 안에서 기도할 때 이 원칙들이 가능해질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요. 4절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기뻐하려고 할 때 우리에게 당면하는 어려움들과 상황들이 있죠. 가장 급한 시급한 상황들 있잖아요. 염려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가운데 어떤 염려들이 있습니까? 어떤 염려들이 있어요? 내일 당장 출근할 직장에서의 염려들이 있어요. 어쩌면 지금 내일 일할 곳을 찾기 위한 취직의 염려들이 있습니다. 명절마다 당하는 압박감이 있죠. 결혼에 대한 압박감, 배우자에 대한 염려들이 있어요. 관계들의 염려들이 있고요. 재정적인 염려들이 있습니다. 건강의 염려들이 있고요. 자녀들에 대한 염려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있습니다. 다 있죠. 저도 있고요. 다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게 6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을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뭐라고 말씀합니까? 기뻐하라고 말씀하고 난 다음 염려 있는 우리의 상황을 향하여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살펴보면 실질적으로 염려가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 좋다는 것은 염려가 없는 것, 염려를 잊어버리라는 것 아니에요. 염려를 무시하라는 것도 아니고요. 우리의 염려가 있을 때 그 염려들을 향하여 어떻게 반응할까?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척도죠. 어떻습니까? 우리가 염려가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염려 앞에서 염려들을 붙들고 바라봅니다. 염려들을 붙들고 바라볼 때 뭐가 보일까요? 염려만 보여요. 그런데 우리가 염려들을 붙들고 염려들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을 바라볼 때 뭐가 보일까요? 더 크신 주님이 보이는 거죠. 염려들을 바라볼 때 주님은 보이지 않지만 주님을 바라볼 때 또한 염려들은 보여지지 않는 겁니다. 언제 그렇습니까? 염려하지 않고 기도할 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염려들은 다 물러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런 말씀들을 잘 보여주는 다른 성경이 있다고 한다면 저는 마태복음 6장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마태복음 6장에 보면요, 내일 일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네, 실질적인 삶의 문제이죠. 염려들이에요.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염려들입니다. 그런 무리들을 향하여 주께서 말씀합니다.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보여주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이치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염려하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께서 한마디 딱 남기시는데요. 무슨 말씀이신지 아세요? 염려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하나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라고 이야기하세요. 이 믿음이 없는 자들아 공중의 새를 보고 들의 백합화를 봐라. 저것들 자기들이 노력한다고 먹고 사냐? 내가 먹여주기 때문 아니냐? 들의 백합화를 봐라. 얼마나 아름다우냐? 근데 자기들이 노력한다고 해서 그러냐? 아니다. 내가 아름답게 했기 때문이 아니냐? 라고 이야기하며 찾으라고 이야기하시고요. 두드리라고 이야기하시고 구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요.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지만 지금부터 구해라. 그리하면 분명히 받을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너희 기쁨이 충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근심을 대신하여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의 근심을 받으십니다. 그리고 넓은 품에 품으시며 우리의 지친 등을 두드리시면서요. 아이고, 그래 너 수고했다. 내가 너의 기도를 듣고 있다. 라고 등을 두드리시며 하나님 넓은 품으로 안아주시는 거죠.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근심과 염려들의 고삐들이 쫙 풀려지면서요.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함들로 우리가 위로함을 얻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그런 것 경험해 보시지 않습니까? 많은 문제들 한 보따리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 가운데 서요. 울며 불며 하나님 앞에 막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 주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말씀하세요. 그래 인기야 내가 너를 다 안다. 너 수고하고 애쓰는 것 다 안다. 이 말씀하시면 눈에서 눈물 주르륵 흐르면서 마음의 모든 응어리들이 다 풀려지잖아요. 그리고 아멘하고 눈 뜬다고 해서 우리의 상황이 바뀌어져 있습니까? 아니에요. 우리의 상황은 여전히 그대로이고 문제는 그대로 있습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문제를 바라보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담대함들이 생기고요. 그 문제들 가운데 일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대함들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이따만하게 느껴졌다가 기도 마치고 나갈 때는 정말 작은 바람에 훅 날아가는 티끌처럼 가벼워진 짐을 가지고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된 기쁨은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로부터 옵니다. 참된 평안과 안식은 주님으로부터 오는 줄 믿습니다. 내가 그렇게 붙들려고 하는 그것이 그 돈이 그 지위가 그 사람이 우리에게 참 기쁨과 만족을 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만족을 주시는 거죠. 1800년 후반대 살았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호레이쇼 G. 스태포드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시카고의 성공한 법률가이기도 하고 린드 대학교와 시카고 의과대학의 법리학 교수이기도 하였으며 신학교 이사이고 또한 운영위원이기도 하였습니다. 그는 전도자 무디의 절친한 친구였고 항상 기도의 후원자이기도 하였습니다. 엄청난 거부이기도 하였습니다. 근데 그날 그에게 불행이 닥쳤습니다. 편안하게 살고 있을 때 바쁘게 일하던 중 휴식을 위하여 그의 모든 가족들을 영국으로 휴양차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일만 조금의 일만 마무리되면 곧 따라가려고 하던 중에 시카고의 대화재가 발생하였습니다. 그 모든 재산들이 순식간에 날아가 버린 거예요. 어떻게 이 문제를 수습할 수 있을까 고민하던 중에 한 통의 전보가 그에게 도착합니다. 그 전보에는 짤막한 글이 적혀져 있었어요. 여보, 나만 살았어요. 그의 아내와 네 딸을 태우고 가던 영국으로 가던 배가 대서양상에서 풍랑을 만나 침몰하게 되어집니다. 몇몇 구급보트에 몇 사람이 올라탔는데 가까스로 그의 아내만 보트에 타게 되어지고 구조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네 딸은 차디찬 바다 가운데 다 죽게 되어집니다. 엄청난 충격 가운데 쌓여진 이 주인공은 스태포드는 그의 아내를 만나기 위하여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향하는 배 안에 몸을 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대서양을 건너 영국으로 가던 중 어느 지점에 이르렀을 때 선장이 안내 방송을 합니다. 이 지점은 얼마 전 대형 침몰 사고가 일어났던 지점입니다. 그 말을 듣게 된 스태포드는 마음이 억장처럼 무너지는 것들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의 방으로 뛰쳐 들어가 엉엉 울며 통곡하며 애통하며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하나님,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벽을 치며 방바닥을 대굴대굴 구르며 눈물 콧물 쏟으며 통곡합니다. 허공을 향하여 주먹을 휘날리기도 해봅니다. 그렇게 한참을 울부짖던 그에게 갑작스럽게 마음의 평안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요동치던 그의 마음이 잔잔해지는 것들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이전에는 경험하지 못했던 깊은 영혼의 평안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에 내 딸을 잃은 스태포드의 입술에서 한 찬양이 나오게 되어지는데요. 그 찬양이 너무나 유명한 찬송가 470장입니다. 찬송가의 가사는 그렇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을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대사 끝내 싸워 이기겠네.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이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쓰사 흰 눈보다 더 정하겠네.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팔이 울려날 때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 없겠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가운데 어떤 어려움이 있고 어떤 문제들이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 가운데 평안이 있습니까? 기쁨이 있습니까? 상황 가운데 반응하여 우리의 감정이 마치 요동치는 물결 같지는 않습니까? 진흥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